푸른 밤 종현입니다. 때로는 봄에도 눈이 내리고 한겨울 눈발 사이로 샛노란 개나리꽃이 피어나기도 해. 가끔은 하늘도 마음을 못 잡고 비가 오다 개다 우박을 뿌리다가 하면서 몸부림을 치는데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흔들린다고 해도 뭐 어때? 괴로워하지 마. 결국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실 요즘처럼 취업도 힘들고 일하는 것도 힘들 때는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것만큼 무책임한 말도 없죠. 그 마음은 아, 될 대로 되라 하는 마음으로 바뀌기가 쉽고요. 나중에 그때 내가 좀 더 노력했으면 하는 마음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큰데요. 너무 힘들 때는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다 내려두고 가만히 그냥 좀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열정만 앞세우면 나를 객관적으로 못 볼 수도 있거든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있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2월 10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2월 10일 일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에픽하이의 스포일러였습니다. 9585님, 꿈꾸라 듣고 바로 푸른밤 듣는데 첫 곡이 에픽하이 노래네요 하셨습니다. 그 사실 모든 것은요, 작전과 치밀한 계획과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꿈꾸라 듣다가 푸른밤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분명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뭐랄까 이렇게 더 친절하게 푸른밤으로 안내하는 그 다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자, 오프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슬슬 나눠볼까요? 박지혜슬님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완전 제 마음이네요. 회사에 이러쿵저러쿵 말이 정말 많아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정말 힘든데 쫑디의 말 한마디에 또 위로 받네요. 오늘도 고마워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어찌 보면요, 세상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말도 안 되게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또 어제가 달랐는데 그 안에서 난 중심을 꽉 잡고 있어야 돼 라고 너무 굳게 서 있어서 더 어지러운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흔들리는데 나는 계속 혼자 가만히 서 있으니까 그래서 더 어지럽고 힘든 걸 수도 있어요. 같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 그것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요일을 잘못 소개했네요. 2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죄송합니다. 화요일이에요, 오늘. 이 주말이었으면 하는 마음에. 여러분 모두 힘드셨죠? 자, 3974님이 오늘 더 라디오 하는 날이죠? 소란데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소란에 혹시 자리 비었나요? 틀어주세요. 1년에 딱 한 번 소란데이 하셨습니다. 그래요, 소란데이예요, 오늘. 오늘 소란 팬분들 이제부터 검색 시작하시고 막 소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기저기에 퍼나르실 텐데 힘내십시오. 푸른밤에서도 물론 함께 해야죠. 제가 더 라디오 시즌2 끝장 토론하는 날이잖아요. 갓 영배 오십니다. 소란의 고영배 씨 그리고 커피 소년 커피 형님도 함께 하시니까 기다려주시고요. 두 분 덕분에 화요일이 가장 시끄럽기도 하지만 재미도 있죠.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해 주십시오. 푸른밤은 삼성 정밀화학, 비상교육, 인터파크 투어, 넷마블 게임즈, 킹목달, 터키항공, 르노 삼성자동차, 한국 미즈노와 함께합니다. MBC FM4U 푸른밤 종현입니다는 뮤직앱 비트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정현입니다. 음악이 머문 자리들. 뉴질랜드 남섬에서 오늘 제가 온 곳 에로타운이라는 작은 마을인데요. 때는 바야흐로 1860년대. 당시 금광을 찾아 수많은 광부들이 이 마을로 왔고 그 당시의 건물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에로타운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시절을 뉴질랜드에서는 골드러쉬라고 하는데요. 거의 완벽하게 보존된 마을의 풍경 덕에 마치 19세기로 돌아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네요. 이렇게 정말 오래된 건축물들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에로타운에는 재밌게도 공연장 하나가 있습니다. 이곳에 아마추어 뮤지션들이 마음껏 노래할 수 있는 이 공연장. 하지만 실력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들 연주도 참 잘하고 노래도 수준급이네요. 우리 돈으로 5,000원 정도를 내고 1시간 정도 공연을 본 뒤에 숙소로 향합니다. 에로타운을 걸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우리만의 유산을 훼손하지 않고 잘 보존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책임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밤이 깊었네요. 음악과 함께 맥주 한 캔 마시면서 내일의 여행을 기약해봅니다. 오늘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One Republic의 Sleep이었습니다. 골드러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골드러쉬는 이 뉴질랜드에서도 있었고 미국에서도 있었죠. 상당히 금이 많이 금광이 있는 곳으로 광부들이 몰렸던. 그래요. 그 보존을 잘해서 우리들의 역사적 문화를 많이 후손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 할 것 같습니다. 9558님, 와 이 노래 진짜 섹시해요. 화장 진하게 한 남자가 멋있게 부를 것 같네요. 하셨습니다. 이 슬립이라는 노래, 저는 들으면서 느낀 건 왠지 이렇게 잠들면 악몽 꿀 것 같은 그런 뭐랄까 극적인 감정을 들게 해주는, 몰고 가주는, 몰아가주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저도. 주선아님,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져서 근 보름간 금주했는데 여행 이야기는 안 들리고 맥주라는 두 글자에 귀가 번뜩 뜨이네요. 짝사랑하다 차인 오빠 생각도 많이 나고 얼른 편의점 다녀와야겠어요. 하셨습니다. 힘내요. 곧 그 마음이 사라지시길 바랍니다. 맥주의 시원함에 모두 다 함께 쓸려내려가길. 자, 가족분들 사연 좀 더 만나보죠. 1525님, 쫑디 저 내일 졸업식이에요. 막상 졸업하려니까 정말 싫네요. 어릴 때는 그렇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졸업을 앞두니까 교복 더 입고 싶어요. 아, 벌써 20살이라니. 앞으로 좋은 일 가득할 거라고 덕담 좀 해줘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저 좋은 일, 1525님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많은 분들 지금 졸업식 앞두고 계실 텐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넓은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실 거예요. 축하드려요. 1357님, 설 연휴가 다가오니 일이 점점 많아져서 야근하면서 듣는 중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연휴에도 나와서 일해야 할 판이네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연휴 전까진 꼭 일 다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힘내서 마무리 잘하시고 연휴에는 우리 다 같이 좀 편하게 마음 편히 가족들과 함께 뭐 가족들과 못 보내더라도 조금은 우리를 좀 놓고 지내고 편하게 쉬었으면 합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푸른밤 들으시면서 더 힘내십시오. 9437님, 종현이 형, 저는 외식업 일을 하는데 오늘 손님이 컵과 접시를 제게 던지시며 욕을 하셨어요. 이유는 술. 술이 문제였네요. 매니저님은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사과하라고 해서 꼭 참고 사과를 하고 끝까지 일하고 퇴근할 때 그만두고 나왔어요. 이거 다 경험이 되겠죠? 오늘 저 성장한 거 맞죠? 하셨습니다. 안 좋은 일 있으셨군요. 지금 일을 관두시고 다시 나오신 거죠? 그래요. 어쨌건 꼭 경험해야 할 필요 없는 일이었지만 본인에게 있어서 성장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길 바랄게요. 일단 지나간 일이니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살면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는 거니까 오늘 푸른밤 들으시면서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웃어버리시고 넘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니저님 입장도 곤란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술에 취하신 분이고 하다 보니까 뭐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를 나눈 거라기보다는 9437님 정말 그냥 운이 안 좋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힘내십시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5736님, 저 오늘 일하는데 점심때가 지나서 빵이랑 핫초코 사가신 분이 나가고 조금 뒤에 전화가 왔어요. 오늘 약속 있냐고. 퇴근 시간 맞춰 매장 앞에서 기다린다고. 그분이랑 밥 먹고 집에 들어왔네요. 물어봤더니 지나가다 저 있어서 들어오셨대요. 인연은 순간순간 찾아오나 봐요. 근래에 속상한 일 많았는데 얼었던 마음이 핫초코처럼 녹는 기분입니다. 하셨습니다. 부럽네요. 그러니까 일하고 있는데 잠깐 오셨던 손님분이 전화하셔서 지금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좋겠다. 그래요. 나도 저런 일 있어봤으면 누군가가 뭔가 예기치 못한 곳에서 나에게 새로운 만남을 걸어왔으면. 부럽습니다. 노래 들을게요. 노래는요. 정엽의 You Are My Lady. 이 곡은 윤주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넌 어디에 있니? 어느새 낙엽은 바래졌. 정엽의 You Are My Lady 들으셨습니다.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연극 옥탑방 고양이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대학로에 위치한 틴틴홀이고요. 우리 가족들은 2월 20일 금요일 오후 8시 공연 모실 겁니다. 김창완 밴드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대학로 DCF 대명문화공장이고요. 우리 가족들은 2월 13일 금요일 오후 8시 공연 보실 겁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더 라디오 시즌2 끝장 토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FM for you. 앞에 철저히 평등을 추구하는 여성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요. 지난주 끝장토론 결과 N분의 1 좋아하고 여자친구를 만나도 내가 비싼 밥을 사면 상대방이 커피를 사야 한다는 철저한 평등주의자 영배를 선택한 분이 52%나 과반수 이상이었어요. 술 안 돼! 어깨에 힘들어간 영배 씨의 모습 정말 다시 보기 싫었는데 오랜만에 보게 됐네요. 일단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리 커피 소년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충격받지 말아요. 더 라디오 시즌2 끝장 토론 시작합니다. 네, 작은 것 하나도 고민하게 만드는 아주 건설적인 코너. 더 라디오 시즌2 끝장 토론. 공연이 매진되는 것보다 끝장 토론 1위 하는 걸 더 갈구하는 뮤지션이죠. 소란의 고영배 씨. 안녕하세요. 소란데이 총사령관 밴드 소란의 보컬 고영배입니다. 자, 지구만장해. 늘 의연한 듯하지만 오늘만큼은 눈동자가 많이 떨리는 것 같아요. 커피 형님, 커피 소년. 네, 아 52%라는 것 때문에 움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커피 소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기 소란데이를 위한 어떤 제작진들과 청취자들의 배려가 아닐까라는 생각. 축하. 52%. 축하드려요. 일단 축하드리고.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제 즐기세요. 축제군요. 본인만 축제 아니에요? 본인만? 아니야. 나 여기서 처음부터 흔들려나. 12시부터 시작되는데 벌써 쳐지면 안 돼. 아, 그래요? 벌써 쳐요. 나 지금 업데이트 있어요. 자, 네. 소란데이. 네. 네. 2545님. 오늘이 소란데이라면서요. 지난 1주년 특집 때 빵배가 부른 벚꽃이 내린다가 좋아서 일주일 동안 계속 그것만 들었어요. 소란데이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빵배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듣나요? 벚꽃이 내린다. 아, 틀어주시면 저야 뭐 사양하지 않고. 예. 어쨌든 오늘 소란데이예요. 네. 소란데이가 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작년에 한번 했었는데요. 네. 1년에 한번 국경일 같은 겁니다. 국경일이라고요? 예, 예. 잠깐만. 국경일 같은 거? 독립기념일 같은 거? 소란 팬분들에게. 이제 환충일 같은 거? 설날 같은 거? 소란데이가? 아, 반발이 거센데요. 예, 예. 예, 뭐 그런 거라서 24시간 동안 네. 소란을 생각하고 소란을 그리워하고. 왜 그리워? 어디 갔나요, 소란? 소란의 노래를 스트리밍하고. 예예. 예. 그리고 소란을 검색하고. 그래서 목표는 그 초록창에 소란데이가 좀 검색어 여기 올라가고 순위 음원 순위가 좀 올라가고. 네. 그러면 저희 3월에 콘서트 하잖아요, 작년 네네네. 보면. 그거 이제 표가 싹 매진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전초전이군요. 예예. 아, 예. 그래서 저희도 막 하루 종일 막 생방송도 하고. 예, 모든 거 저녁에는 공연도 하고요. 예, 하루 종일 함께하는 그런 날이죠.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 12시 딱 지나서 시작됐죠. 자, 이제 푸른방 가족분들도 소란데이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함께해 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이거 들으시면서 스트리밍 돌리고 소리 줄여놓으면 되잖아. 아 무슨 예민하게 깔아두라고. 아, 네, 안 되나? 아, 왜 갑자기 왜? 아, 무슨 그래, 무슨 소리예요? 안 되는 거겠죠? 아, 뭐, 예. 뭐 그렇게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해주세요. 예, 예. 박하영님, 오늘 빵배 커피 형님 오시는 날이죠? 지난주 커피 형님 인연 갈 수 있을까? 투이어. 입에 착착 달라붙어서 일주일 내내 부르고 다녔어요 하셨습니다. 네. 주변에서 상당히 큰 오해를 네, 불러일으킬 만한. 디스코리인 줄 알고. 네. 디스코리요? 네네. 네. 자, 일단 그럼 투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자세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네. N분의 1 좋아하고 여자친구 만나도 내가 비싼 밥 한번 사면 상대방이 커피 사야 한다는 철저한 평등주의자 영배 씨가 52%. 와우. 그리고 평소에 지갑 아예 집에 놓고 다니면서 얻어먹기만 좋아하는 종현 44%. 그게 44%. 그게 40. 종현이니까. 박빈이었네. 종현이니까. 잠깐, 우리가 지금 거의 다 가져갔는데 그럼 몇 프로가 남은 거죠? 몇 프로가 남았죠? 나 떨려. 네. 남자를 만나든 여자를 만나든 커피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일단 만나면 혼자 돈을 다 써서 통장 잔고가 없는 커피 소년. 4%.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떻게 숫자도 4야. 어머나 어머나. 불길한 숫자. 죽었어라. 아니 그, 나 오늘 그것까진 얘기 안 했어요. 역대 최하 수치예요. 그렇네. 네. 이렇게 저기 돈 앞에 여자분들이 평등을 추구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아니 네. 이건 제가 무조건 산다는데도 이렇게 처참한 결과가 나올 줄이야. 아니 통장 잔고가 없어. 아. 못 사는 거죠. 그렇지. 그렇구나. 못 너무 사서. 대책 없다고 느낀 거야. 저를 그렇지. 저를 좀 배려해 주신 게 아닌가. 좀 저는 제 생각에는 통장 잔고도 좀 모으고 잔가도 좀 가라는 뜻에서 이렇게 통장... 밸런스가 안 맞진 않았거든. 사실 지난주 이 보기가 얘기 나눌 그쵸. 때는 괜찮았거든요. 이 결과 이렇게 나온 게 사실 종현은 몬드린도 종현이고 제가 사실 이 정도 보기로 종현 씨를 이기기 쉽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 왜 어떤 분석이죠? 아니 늘 우리가 늘 하던 그거를 봤을 때 근데 지난주에 그 푸른밤 청취자분들은 왜 그 멘탈이 쿠쿠 멘탈이 약한 분들 있잖아요. 약하신 분들. 2년 갈 수 있을까 너무 셌어. 아 심기를 건드렸어. 아, 그래요? 디스몰로 받아들였어. 아니야 좋았어. 아 너무 좋은데 반응이 얼마나 좋았는데. 푸른 밤을 위해서 개사까지 해주셨는데. 아, 저 오빠 너무 세네 이래가지고 안 한 거야 투표를. 아 그렇게 몰고 가지 마세요. 아니겠죠. 네. 어쨌든 예, 예, 예. 자 감미로웠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요 커피 형님 감미로운 커피 형. 어떠세요? 네. 심정 좀 얘기해 주시죠. 4% 나왔어요. 뭐 오늘 4%라는 것과 함께 제 안부는 안 물어보셨군요. 제가 인사를 못했습니다. 네네. 아, 또 다른 얘기하려고 좀 적어왔는데 아, 정말요? 인사를 넘어가는 바람에 제가 계속 방송 말리고 있다는 아, 커피형님 인사 좀 해주세요. 예. 자, 안녕하세요. 네네 커피손입니다. 예. 아, 네 제가 미국 공연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4% 맞은 것과 또한 좀 비보가 저한테 날라들었는데 예. 미국 공연 티켓이 그렇게 안 나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푸른밤 통해서 이렇게 잠깐 홍보해달라고. 아, 그래요? 생방송이기 때문에 예, 예,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미국 어디서 공연하시는지? 네, LA 헐리우드에서 하고요. 2월 아, 26일부터 나. 3월 1일까지 합니다. 아, 우리 가족분들 중에 미국에서 또 LA에서 네, 듣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네. 어, 관심 가져주시길. 네, 학생분들, 이민자분들. 공연 보고 네. 갈비도 드시고 하면 라갈비 맛있잖아요. 라갈. 어, 예, 예. 알겠습니다. 왜? 공연 홍보하는 자 공연 홍보까지 해봤고요. 네. 커피 형님의 심정을 이제 듣고 싶어요. 네, 네, 심정 말했잖아요. 그 의식 있는 여자분들이 많다. 아, 그죠. 그리고 내가 빨리 통장 잔고를 모아서 장가가기를 원하시는 듯 어떤 청취자들의 어떤 응원과 배려가 아닌가. 그래요. 아, 좋을 대로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예. 왜 그래요? 아, 그럴 리가 없잖아. 아, 그럴 수도 있죠. 그 누가 우리 가족 우리 가족분들 아니 그럼 가족분들이. 내가 여기서 커피 소년을 투표해주면 기고만장해져서 돈 모아서 장가 못 갈 테니까 내가 커피 그걸 투표를 안 해서 돈 모아 장가 가라고 응원해줘야지 그런 마음을 했다고? 자기 1등 했다고 지금 너무 다른 사람들 너무 기고만장하는데 내가 좋게 넘어가려고 했잖아 4번째 내가 받아들이고 만족하겠다는 거잖아 내가 좋다는데 왜 끼어들어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예, 미안합니다 자 슬슬 정리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네. 들어가야 되는데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800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미니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하니까 더 라디오 시즌2 끝장 토론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데자부 틀 거 아니면 소란 노래 틀세요. 오늘 소란 데이니까. 나 데자부면은 내가 참을게. 글쎄. 뒤적뒤적. 그래요. 뒤적, 알았어요. 뒤적. 노래는요. 네. 엔야에 아 뭐야 왜 이렇게 한참 뒤적거리지 나 2년 갈 수 있을까 하면 안 돼? 엔야에 갈 수 있을까? 와일드 차일드 듣겠습니다 이 곡은 포토님 권력이 영 신청곡이에요 노래 들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스밍글 엔야의 와일드 차일드 들으셨습니다. 네, 대자부 특징이니까 음악 참 우주적이네. 예. 아름답지 않아요? 아, 너무 좋아요. 꼭 너무 좋은데. 네, 네. 김지영님 네. 빵배 얄미워요. 오늘은 커피형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그래도 소란데이니까. 네. 네. 오빠요, 커피형이 얼마나 자비로워요. 배려심. 그래, 내가 뭐가 되나 이런 생각 계속 드네요. 엄기회님. LA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살아요. 커피 소년 공영. 관심 있게 생각해요. 잘 되시길 바라고 있다고? 주변에 많이 알릴게요. 아, 애매한데. 네. 일단 오신다는 얘기는 없네요. 관심 있게 생각해요. 그리고 표현이 되게 미국식이네요. 잘 되시길 바라고요. 관심 있다고 생각해. 네.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어요. 잘 되길 바래. 네. 주변에 많이 알리고 나의 네. 모든 내 주변 이들에게 꼭 이 정보를 전해줄게. 규혜 씨도 꼭 오시길. 정말 규혜 네, 씨가 오겠다는 말 빼고 다 있네. 그러게요. 잘 들은 말.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있는 건 다 써 있어요. 다 써 있어요. 오시는 것 빼고 다 써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부터 해가지고 오세요. 예, 네, 예. 오세요. 그래요. 네. 자, 이제 더 라디오 시즌 2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네.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경계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상황으로 만나볼게요. 아, 너네 이번 주 토요일이. 밸런타인데이인데 혹시 초콜릿 준비했어? 그런 거 꼭 준비해야 하나? 남자친구한테 내가 선물인데? 목소리 왜 저러? 변성기야 너무 기준 변성기라고 뻔뻔한 거 봐 그래놓고 너 화이트데이 때 또 선물 안 주면 삐질 거지? 아, 당연한 거 아니니? 커피 너도 여자지? 너는? 난 기왕이면 만들어서 주려고 그래도 직접 만들어주면 뭔가 의미도 있고 특별하니까. 아, 너 진짜 술 끊어야겠다. 뭘 그렇게 정성을 들이니?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야, 너 뭐 완전 같다. 그래? 야, 그러면 내 것도 좀 만들어줄래? 아니면 만들다 남은 거 줘도 되고. 야, 파는 거 너무 비싸잖아. 예쁘게 포장해서. 안 돼? 글쎄, 맛있을지 모르겠는데 너 괜찮다면. 당연히 괜찮지. 그래? 고마워. 그 입이 녹아줄까 봐. 너 뭐 괜찮아요? 아우, 넌 어쩜 애가 왜 그렇게 날로 먹으려고 하니? 아, 목 아파. 아, 제 페이스를 잃었어. 돌고래 셋인 줄 알았어. 일단 자기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연기평을 해보죠. 저는 그러면 커피 형님을 평가하자면, 제가 감히 평가하자면 총체적 난국이었다. 뭐부터요? 엉망. 일단 밸런스, 뭐 음성, 성대, 뭐 뒤집어진 모든 게 다 엉망이었고, 감정도 다 죽어버렸고. 일단 여성 연기에 있어서는. 네. 좀 나한테 레슨을 받아야겠다. 얼마 받으실 거예요? 아, 회당 뭐 50 정도면 돼요. 50원? 예, 50. 예. 김태희 연기 그거 50원이라뇨. 50만원이죠 50만원이요? 예. 아, 저 얼마 비싸게 줘 배웠는데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한국 교육사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50만원이라뇨. 예. 저런 연기를. 예. 예. 커피 형님이 보시는 종현씨의 여자 연기. 아, 저는 원래 종현씨가 원래 저렇게 내지 않았어요. 원래 남자 목소리인데 약간 여성틱하게 냈었는데 갑자기 한 옥타브 올리셔서 내니까 저도 당황했어요. 분석하기 이전에 나도 저렇게 내야 되나 싶어서. 아, 남자 페이스가 말렸다. 그래서 저도 약간 웃기게 저 소년제 씨 닮은 성대 묘사라고 막 우기면서 난 기왕이면 만들어서 주려고 라고 하려고 그랬거든요. 아, 남자처럼? 네네. 평가를 해달라 했더니 핑계를. 아, 네, 오늘 참 연기가 안 됐어요. 다음에는 정말 준비할게요. 얼마 좀 드리고서라도 좀 레슨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로 제가 영어 교실처럼 해드릴 테니까 아침마다 제가 지금 50만 원을 받는데 만나지도 않겠네. 전화로. 야, 진짜 사기꾼이다. 일단 제가 고영배 씨를 평가하자면 그냥 싫어요. 그 목소리가 너무 정확한데. 그냥 아니 다 우리가 오염된 듯한 느낌인 거 있잖아. 개인적인 우리도 안 그랬어. 그냥 취향을 얘기할게요. 고영배 씨의 목소리는 그냥 남자일 때가 가장 매력적이고 너무나 좋다라는 노래 평가를 하기 앞서 그냥 불호다. 예. 네, 그냥 불호. 비호감이다. 비호감이다. 그냥 불호다. 나에게 그냥 개인적인 취향. 나 진짜 이러면 안 돼. 와닿네요. 왠지 모르는데 와닿네. 자, 오늘 이야기해 볼 문장. 경계를 나눠 볼 단어가 바로 날로 먹다. 날로 먹다. 날로 먹다. 이거 뭘까요? 추울 때 에이. 그거 아니고. 아니, 한번 들어보죠. 추울 예. 때. 넘어가시면 안 돼. 이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소란데 있네. 한번 해보시죠. 너무 추우면 이게 집에 날로 먹을 때잖아요. 날로 먹어? 날로 먹어? 예예예. 예, 예. 안 되겠죠? 그게 아니지. 아니, 예, 예. 날로 먹는다는 표현은 예. 회를 먹을 때 쓰는. 아유, 그거 정말. 두 분 오늘 종현 씨. 예. 평가해 주세요. 날로 먹다. 예, 그 두 개 중에 뭐가 나왔는지. 회로 먹다가 나왔는지, 겨울철 날로로 먹는 말이 나왔는지. 이게 맞잖아. 일단 회로 먹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요. 겨울철 날로로 먹는 건 일단 그 틀렸어요. 난로죠. 난로가 아니에요. 난로야? 미운 같이. 난로입니까?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날로 먹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 날로 먹다. 네. 개인적으로 날로 먹다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뭐 고생 안 하고 어떤 이득을 취하려 한다. 이거 아닐까요? 불로소득. 불로소득. 아니요, 그거랑 달라요. 날로 먹다. 남의 수고를 남의 걸 가로채는 거. 그치, 그 의미가 약간 있어야 돼. 자기는 큰 수고하지 않았는데 약간 남이 고생한 걸 덩달아서 좀 이득을 취할 때 좀 날로 먹다라는 좀 의미도 들어올 수 있어요. 조금 다른 의미인데. 네. 저번 주에 푸른밤 1주년이었잖아요. 네. 1주년이 우리의 녹한 날이었을 뿐인데. 우리가 온다는 걸 알고 또 우리 선물도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게 그치. 약간 그 종현 선물 챙겨주신 거에 덩달아 우리도 챙겨줬다.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도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날로 먹는 게 아닐까. 아, 그냥. 아, 그렇지, 그렇지. 함께 같은. 그러니까 커피 형님 말은 뭐냐면 그냥 맛있게 그냥 덩달아 같이 먹으면 그냥 그건 같이 행복하고 좋은 건데 그거를 기다리고. 좋아갖고 나중에 또 이런 일 있으면 또 먹어야지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좀 그렇게 공짜로 먹으려고 하는 마인드가 날로 먹는 그리고 남이 남긴 걸 또 가지거나 그런 이야기죠. 와닿네요. 그렇네요. 그럴 수 있네요. 네. 두 분은 어떠세요? 뭐 날로 먹다라는 걸 사용해 보시거나 들어보신 적 있는지? 어, 글쎄요. 저는 근데 이미 지금 문자로 답이 와버렸어요. 아, 그래요? 뭐죠? 3617번님. 빵배가 연기레슨을 핑계로 커피 형님에게 50만 원을 날로 먹다. 근데 내가 동의해서 심지어. 아, 하겠다고. 가르쳐줘. 낚였어. 낚였어. 낚였어. 예, 예. 그게 날로 먹는 거죠. 그럼 날로 먹는 거죠. 예. 0812님. 네. 아, 죄송해요. 사연을 보내고 싶은데 오늘 상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연기 날로 먹었죠. 아, 저희가 연기를 날로 먹은 거죠. 예, 예, 저희의 예. 그 좋지 않는 좋지 않은 옥타브 결정 때문에 여러분의 거기서부터 혼돈이 있구나. 어, 예. 저희가 방송을 오늘 날로 먹은 걸로 사과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커피 형님이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이제 슬슬. 네. 어, 날로 먹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예. 아까 우리의 좀 어이없었던 막 난로를 먹고 또 회를 먹고 그런 것도 좀 곁들여서 이렇게 좀 엉뚱하게 정리해 볼게요. 난로 먹는 것은 식중독 걸린다. 식중독 걸린다. 뭐야? 익혀드세요. 안 좋은 거다. 뭐예요? 어, 난로 먹지 말자. 아, 뭐예요? 난로 먹다가 뭔지 경계해 달라니까. 난로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식중독 걸린다라고. 아, 여러분 지금 커피 형님의 행동이 난로 먹는 것. 빠밤. 아, 오늘 좀 실망스러워요. 네, 아, 네, 그렇구나. 아, 아, 오늘 소란데이라서 계속 내가 말렸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쨌든 예. 난로 먹다의 경계를 못 내렸고요. 못 내렸네요. 네. 또 하지만 커피 형님의 대본에 또 잔뜩 뭐가 써 있습니다. 네. 거봐 이러니까 형도 말리잖아요. 그렇구나. 네. 식중독 걸린다가 안 통했구나. 이게 대박 날 줄 알았는데. 빵빵 터질 줄 알았는데 이 어색한 분위기 어떡할 거야. 어색하니까 예. 노래 들을까요? 넘어가죠? 네. 노래는요. 제발. 제발. 소란 노래 들을까요? 어허. 싫어요. 오! 자, 그레이의 꿈이 뭐야. 스밍 돌려 스밍. 들으면서 네, 2부 마치고 3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성은경님이 신청하셨고 광고 먼저 들으실게요. 네. 넌 꿈이 뭐야. 넌 꿈이 뭐야. 넌 꿈이 뭐야. 계속 그렇게 고개 숙일 거야. 넌 꿈이 뭐야. 넌 꿈이 뭐야. 넌 꿈이 뭐야. 네 자신에게 물어봐. 꿈이 뭐야. 자신감을 가져 넌 대체 꿈이 뭐야.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너 바로 너야. 원하는 삶 살아온 그리지 말은 모두 왜 성공의 잣대가 왜 돈인 거야. 푸른밤 종인입니다. 소란의 고영배 씨, 커피 소년과 함께 더 라디오 시즌 2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상현님, 푸른밤 밀당남, 소란 노래 좀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좀 끝까지 나갈까요? 과연 오늘 어떨까요? 어떻게 될까요?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3466님, 이게 투표 결과 때문이에요. 커피 형님 충격 받으셔서. 정리 안 해오셨어요. 아니에요. 정리를 네, 해오셨는데 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걸로. 너무해요. 이수정님은 오히려 커피 오빠의 정리 공감 가요. 아, 제가 감사합니다. 한 업무를 날로 먹은 사람들 노로바이러스 그랬으면 좋겠다. 얼마나 열받았으면. 이 날로 먹었다라는 건 예를 들면 이수정님처럼 업무를 함께 하지 않았는데 그냥 뭐랄까 이름 같이 올려서. 똑같은 결과를 받는. 그런 것들. 뭐 과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 노래 나갈 때 얘기했지만 음악 방송 보다가 아 내가 너무 날로 먹나 이런 생각했어요. 왜요? 조현 씨가 네. 할렐루야를 야 그 노래 너무 높은 거야. 음악만 계속. 남자들의 뼈. 네네. 땀을 뿔뿔 미국 춤을 막 추면서. 아 나는 음악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아 아닙니다. 뭐 서로의 각자의 자리가 있는 거지. 그런 생각 들어. 저도 그런 생각 들어. 저는 곡들이 주로 저음부에 있거든요. 네, 네, 네. 편해요. 저는 공연을 하면 건강해져요. 남들도 힘들다는데. 발성이 좋아져. 네, 저는 계속 더 건강해져요. 목이 풀려. 네, 네. 그래서 좀 가수를 날로 먹는 게 아닌가 아니에요. 생각합니다.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이제 커피 타임. 네. 들어가 봐야 되겠죠. It's coffee time. 네. Yeah. 이번 주 주제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 노래는요. 이분도 솔로 앨범 내셨죠. 정용화의 어느 멋진 날이라는 노래인데요. 바로 노래 가사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억이 또 나네요. 자주 거닐던 호숫가, 자그마한 얘기로 밤지새던 그때 참 좋았죠 우린. 기억이 또 나네요. 발길 드문 집 앞 공원, 보고 싶다 수없이 때를 쓰던 그때 참 좋았죠 그대가 있어서. 어느 멋진 날, 눈물 나는 날, 눈부시도록 아름다워서 가슴 아픈 날, 어느 멋진 날 돌아갈 수 없는 날, 그날, 그날, 그날, 그날. 네, 오늘 살펴볼 가사는요 바로 때를 쓰다입니다. 어떤 행동이나 모습을 보고 하는 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때쓰다의 기준이 뭘까요? 오늘 좀 시적인데 읽어주시는데 상당히 좀 몰입됐어요. 와다. 맞아요. 가사도 상당히 나긋나긋하게 잘 읽어주셨고 가사도 좋고요. 네. 때를 쓰다. 때를 쓰다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는 거죠. 오늘은. 네. 저도 막 정의하는 게 되게 진지해지는데 네. 때쓰다는 건 네. A4 용지에다가 네. 네. 네임펜으로 네. 쌍디귿. 네. 혹시 그것은 아니게 끝까지 해봐요. 아니, 분위기 좋았잖아. 소란대인데 어디 한번 나 이렇게 분위기 좋은 나 제일 싫어. 내가 소란, 망쳐줄 거야. 그래 소란대인데 한번 어디까지 망치나 봅시다. 어디까지 하나. 쌍디귿에다가 그러면 그렇구나. 이분 지금 때 쓰시는 분이야. 라이팅 때. 알겠습니다. 네. 아니면 네. 아니면 이거 어때요? 뭐요? 목욕탕에서 했어. 그래 했는데 계속해봐요. 유난히 오늘 따라 내 몸이 마치 막 이래저래 막 지우개가 된 것처럼 막 해가지고 한 바가지를 그걸 이렇게 싹 미친거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두 개 중에 골라주세요. A4용지 쓰는 게 좋을지 A4용지 쓰는 게 좋을지 차라리 A4용지 전자로 쓰시다. 그러면 예. 땅땅 여기까지 이 스커피 타임 벌써 끝나나요? 예예 자기 마음대로 제 소란데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막 나 총사령관이에요. 소란데이 그 소란데이 총사령관이죠. 풍범 총사령관 아니잖아요. 맞다. 미안합니다. 예. 자 때를 쓰다 좀, 보통 어떻게 뗐어요? 뗐을 때 저는 이제 필기체로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놓아주세요. 말이야.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아 놓아주세요. 알았어. 그만 놓아주세요. 그 아이 놓아주세요. 알았어. 근데 계속 할 거. 역시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웃기거든. 내 타이밍만 보고 있을게. 알겠어요. 예, 예. 자 때를 쓰다. 뭐 김수정님이 네 내가 다 받아준다라는 소란데이라 받아준다고 소란데이라 때를 써도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개그 때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웃어 웃어 예 개그 때 웃어줘 예, 줄여서 이제 개때라고도 하는데 개그 때를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고 계시는군요. 박정민님 좀 무리하다 싶은 행동을 요구하는 거죠. 빵배가 쫑디한테 노래 틀어달라는 것처럼 아니 내가 뭐 이게 뭐가 무리한 겁니까? 데자부 좋아서 데자부 좀 듣자는데 DJ가 자기 노래도 안 틀고 틀어요. 틀어. 아 다른 날 많이 틀어요. 네, 다른 날. 그럼 오늘 이제 소란들 한번 틀어주세요. 이게 때 쓰는 거예요? 아 때 소란들인데 한번 나와도 되잖아. 아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우리 가면 안 틀 거죠. 아야 무슨 소리예요? 안심시켜서 보내고 안 틀 거죠. 그렇게 매정한 사람 아닙니다. 나 가는 길 맨날 들어요. 방구 100번 끼나 다 쓴단 말이야. 나 내가 다. 예, 예. 지금 이게 때 쓰는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정확히 예를 쓰시는 예를 들어드리려고. 김지은님 때 쓴다는 건 본인의 만족을 위해서. 주위 사람을 난감하거나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처럼. 네. 이런 게 때쓰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주변에 때쓰는 모습을 보거나 뭐 본인이 해본 적 있으신 경험 있으신지. 그러니까 제가 그 예전 여자친구가 네네네. 저에게 때를 많이 썼던 거 어떤 때냐면 네. 안아달라고 때를. 내가 낫지 않아? 네. 제가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해보세요. 두 분 오늘 왜 이러시는지. 그러니까 안아달라고 많이 했는데 네. 그게 제가 생각할 때 애정 결핍에서 오는 게 아닐까. 좀 사랑해달라는 또 다른 표현. 난데없이 전 여자친구 디스를. 아니 왜냐면 내가 그걸 준비해왔거든. 준비해왔던 내용을 지금 내 페이스대로 끌어내리겠습니다. 미안해요. 사랑해달라는 어떤 반응이다. 때라는 것은 나에 대한 관심을 좀 보내주세요. 그렇죠. 혹은 조금 더 안아줘. 내가 외로워. 내가 애정 결핍이야. 나를 좀 안아줘. 그런 표현들. 나는 표현을 때 쓰는 걸로 표현하는 거죠. 은유적으로.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비유적으로. 왜냐하면 이 때 쓰다는 표현은 아이들에게 더 많이 쓰기도 하잖아요. 그 뭐 미운 내 살 이라고 하죠. 그 아이들이 이제 뭐 엄마 나 저 장난감 사줘 하면서 때 쓰잖아요. 그때 또 때 쓴다고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걸 갖고 싶어서이기도 하지만 뭔가 좀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 이런 것들을 더 독차지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도 정신 차리고 얘기를 해보자면 때라는 건 쓰는 사람 입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만 얘가 그렇게 원할 때 이게 뗀 거죠. 이게 요구 사항이 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는 거예요. 때가 되는 거죠. 어때? 네? 어때? 괜찮은 때인데? 어때? 김예은님. 주변 사람들이 다른 선택이 더 옳다고 이야기하는데 혼자서 자기 주장 계속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도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죠. 이게 또 때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도 저희 팬들한테 이런 때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떤? 나 잘 생기지 않았냐고. 그건 정말 때네요. 단호해. 단호해. 정말 때 쓰네요. 나도 그러면 돼. 뭐라고? 나 연기 잘하지 않느냐고. 나 춤 잘 추지 않느냐고. 엄청난 때네요. 막 이상한 춤을 추는데. 아 그거는 반어법 아니에요? 아니, 정말인데. 나 나름대로. 그거는 과한 농담. 나름대로 그룹을 샀는데 팬들은 그렇게 웃으면서 인정을 해주지만 뒤에서는 다른 말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는 건 이것도 때가 될 수 있겠네요. 사랑이 바운더리 쳐졌을 때 가능한 것 같아요. 사랑이 이렇게 포용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 때 내가 때를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랑이 그리고 상대방의 관심이 기본으로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를 포함한 다른 가수분들이나 연예인분들이 팬분들에게 때를 쓴다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말이 되네. 오늘의 소란데이는 때를 정말 쓰는 거죠. 하루 종일 24시간 때. 예. 정말 힘들겠네요. 24 때입니다. 때를 쓰는 사람도 힘든데 그건. 하루 종일 뜯을 거야. 자 이렇게 무작정 때 쓰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커피 형님 얘기해 주시죠. 네. 때 쓸 때는 제가 노래가 있어요. 때 쓰는 것에 대한 제 노래인데 좀 들어보실래요? 잠깐 갈 수 있을 아니, 때 아니 다른 노래인데 뭐예요? 네네 제 노래인데 아니 제가 들려드릴게요. 내 목을 조르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지 건성으로 대답한다며 칭얼거리기도 해 애정 결핍이 왔다는 너의 이쁜 투정에 이게 다 연결되는구만. 그냥 코 잘하고 말했어. 이거 하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했구만. 결론이 났죠? 그냥 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자라. 뗐을 때는 뗐쓰지 말고 그냥 주무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커피 형님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어떤 느낌이냐면 커피라는 강에 우리가 계속 돌만 던진 거야. 자기 페이스대로 그냥 쭉 그냥 노래로 그냥 쭉 이렇게 이어오신 건데 오늘 되게 진해. 블랙커피야. 블랙커피네. 완전 아메리카노. 미국 간다고 먼저 아메리카노가 돼버렸어. 주어 동사가 다 바뀐 느낌. 임아영님. 아니 소란님은 소란데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커피 오빠는 오늘 왜 이러셔요? 그러게요. 네. 저는 소란님이 아니라 고영배님입니다. 소란은 저희 팀 이름입니다. 이렇게 오늘 또 영배 아영 씨. 상처. 소란님을 알고 있었죠. 아영 씨. 우리 이제 서서히 좀 더 알아가요. 나 고영배요. 아 고영배에 소란 씨 나오셨습니다. 네, 하지 마. 밴드 고영배. 밴드 고영배. 누가 TV 이름 고영배로 줘요? 성이 소 씨세요? 외자 이름이 외자신가? 이쁜데? 라니. 라니. 예. 네. 유가영 씨가 누가 저 대신 빵배 좀 때려주세요. 노래 나가는 동안 제가 나 너무 제가 때리겠습니다. 지금 맞았어요. 두 토닥 토닥 투. 예, 예. 자, 그 때쓰다에 대한 정의는 오늘 한번 그러면 그쵸? 네. 영배 씨가 영배 들으세요. 씨가 제가 할게요. 때를 쓴다는 건 무엇이냐? 상대방이 봤을 때 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기거나 주장하는 행동.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때쓰다에 대한 정의도 좀 내려봤고요. 네. 우리가 많이 힘든가 봐요, 오늘.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 재밌어, 네. 재밌어. 정말요? 진심이죠? 나 아니 분명한 건 우리 셋 다 너무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야. 아 그럼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송을 우리는 날로 먹지 않았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름답네요 오늘. 네.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제발. 노래는요. 예, 제발. 고영배 씨. 예. 이거 한 번만 읽어주세요. 네. 어디에요? 예. 소란해! 아니야, 니. 이거야? 정용화 씨의 어느 멋진 날 듣고 오시죠? 정용화의 어느 멋진 날 듣고 오셨습니다. 자, 소란의 고영배 씨, 커피 소년과 함께하고 있죠. 끝장 토론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강정화 님이 아, 오늘 더 라디오 엄청 웃긴데 뭐라 표현을 못하겠네요. 뭔가 웃긴 거 맞죠? 우리 셋의 어떤 그 감정의 이 뭐 선이라든가 의식의 흐름 흐름들이 굉장히 급류를 타듯이 뭔가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 일단 저랑 커피 형님은 지금 둘 다 신곡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작업을 열심히 하다 지금 커피 형님 얼굴 이렇게 기름 많이 낀 거 처음 봤어요. 기름 쪘어. 네,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땀이 나네요. 그리고 종현 씨도 네. 오늘 스케줄이 많았다 그러고 촬영하고 네네네. 그래서 좀 그런가 싶기도 하고 피곤한가 싶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자, 이제 끝장 토론으로 넘어갈 거예요. 오늘은 싫은 사람을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안건인지 바로 만나보죠. 아, 싫은 사람을? 네, 이제 심지어 싫은 사람이에요. 혹시 이 노래 나와요? 빠밤 빰 빠밤. 뭐예요? 들어보면 알아요. 아, 이 노래 소개해 주시... 알겠습니다. 빰빰 빰 빠밤. 자, 맡긴 일 하나 제대로 못하고 실수도 참 많지만 사람 하나는 또 기가 막히게 착해서 잡일 하는 데는 도맡아 하는 근데 그것마저도 가끔 실수하는 커피 소녀. 그리고 맡은 일은 알아서 잘하는 편인데 잘난 척 심하고 동료들과 어울리지도 않아서 협동심 제로인 종현. 그리고 힘든 일은 어떻게든 빠지고 엄청 티내면서 일하느라 조금만 일해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고 선배들한테 엄청나게 막 유독 싸바싸바 유독 그런 거 잘하는 영배. 와우. 자, 이 세 가지 안이 있었어요. 빠밤, 이번엔 싫은 사람 꼽아줘야 되는 거였어. 싫은 사람을. 싫은 사람. 셋 다 싫은 거죠 이제 일단. 다음 주에는 1등이 제일 안 좋은 거네. 제일 싫은 사람이. 3위 한 사람이 좋은 거니까. 여러분. 재밌겠다. 혼란 가지시면 안 돼요. 네. 싫은 사람이요. 싫은 사람. 싫은 사람을 뽑아주세요. 대충 보지도 않고 들어와서 투표해가지고 종현 압도적이니. 그럴 수도 있어. 어쨌든. 이거 실제로는 스타일들 어떠세요? 본인 스타일과 맞는지. 일단. 빙의하죠. 이번 주부터 이제 빙의해서 들어가 보죠. 아, 무조건? 네, 무조건. 근데 저는 빙의 필요도 없는 게 저는 실제로 좀 약간 3번이랑 비슷해요. 어떤지? 약간 그 노력 대비 좀 요령껏 잘하는 편이고 그리고 티도 많이 내고 티 엄청 내고 하루 종일 생색이야. 힘들다고. 한 번은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얘기했어. 이럴 거면 선물 주지 말라고. 그렇게 티 낼 거면 선물 주지 말라고. 예, 막 그런 거 잘하고 또 저는 그 뭐 비교적이긴 한데 동생들보다 형들하고 더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있고. 잘해요. 네. 커피 형님은요? 저는 무조건 열심히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무조건. 맞아. 실제로도? 오늘도 보세요. 정말 새까맸어요. 대본이 정말 깜찍 열심히 하는데 그게 좀 융통성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오늘 방송을 봤다면 인정. 들으셨다면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듣고 계신 분들. 이것 때문에 커피 형이 오늘 컨셉이었구나. 이 안건 때문에 완전 뒤겠구나 그러면. 완전 메소드 시작할 때부터 사전에 대본을 보시고 공부하고 오시니까. 점심 먹을 때부터 꽉 막힌 연기 계속한 거야. 된장찌개 막 이러면서 막 계속 연기한 거야. 결론은 사람은 좋은 걸로 결론 나는 걸로. 그렇죠. 사람도 좋다고. 또 오늘도 맛있는 것도 우리 챙겨다 주셨잖아요. 맛있는 거 사주시고. 롤케이크.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 네. 그는 좋은 커피 소년이었습니다. 그렇네요. 종현 씨. 저는 글쎄. 그래요. 협동심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래요? 정말로. 원래도 그런 것 같아요. 혼자 하는 걸 더 좋아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좀 이런 같이 하는 거 힘들어하는 편. 잘난 척 심한 것. 그래요. 빙의하기로 했으니까 기가 막혀. 잘난 척. 절대 숨기지 않아. 절대로 내가 막 뭐 잘했어. 내가 생각해 뭐 하나 해냈어. 알려야 돼. 모두에게. 좋은 건 모두에게 알리고. 근데 이게 빙의해서 연기를 하는 건 실제랑 다를 때 굉장히 연기란 티가 나는데 지금 너무 자연스러운 메소드 메소드. 예, 커피 형님처럼. 아, 여기 갑자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현 씨 그 할렐루야 노래 고음 얘기하는데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고음 맞아요. 어떻게 올려요? 그것은 고음이 나오니까요. 4484님. 오, 오늘 셋 다 현실감이 있어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정은아 씨도 아, 다 싫어요. 네, 이시은 님 커피 오빠 저 2주 동안 외국 나가서 투표 못 할 텐데. 또 4%만 맞춰지. 와이파이라도 잡아서 꼭 할게요. 그래요. 네, 좀 도와주십시오. 다음 주엔 안 하시는 게 도와주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찍고 다른 사람을 찍는 거. 다른 사람 고영배 씨 찍어 주십시오. 생색 내는 사람 저 싫어요. 아, 근데 얼마나 좋아. 조금 이래도 항상 결과물은 좋게. 그리고 나 일 시키는 사람 싸바싸바 잘하고 유령 있게 잘한다니까요. 알겠어요. 본인의 어필은 뭐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네. 뭐 착한데 일 못하는 사람이냐, 잘난 척 심하고 외골수인 사람이냐, 뺀질거림의 1인자냐 이런 걸 고르는 건데 네. 누가 더 싫은가에 대한 투표니까 싫은 사람 네. 투표해 주시고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투표율이 많이 나올수록 네, 그 사람 지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제일 싫은 거죠. 3등 하고 싶네요. 정말 그 사람이 너무 싫은 거예요. 맞아요. 그 사람이 너무 싫은데 나머지 두 명 때문에 이 방송 듣는 거예요, 그분은. 굳이 그렇게까지 몰고 가지 말아요. 아니겠죠. 자, 오늘 정말 의식의 흐름대로 한번 네. 방송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두 분? 아, 오늘 뭐 많이 좀 긴장이 됐고요. 오늘 소란 날이라서 그런지 그때부터 내가 왜 긴장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쪽 영배 위주로 가자라고 생각했던 좀 무리한 배려가 배려까지 하셨구나. 내 위주로 갔었어야 하는데 예. 뭐 좀 흐름을 좀 스스로가 좀 깨뜨렸다. 자, 영배 씨. 저는 근데 그냥 이렇게 막 하는 것도 되게 즐거운데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정말 즐거우세요? 네. 저의 입장은 생각 안 하시나요? 나는 막 아까 지금 혼자만 즐겁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배 씨, 때 얘기할 때 나 너무 신나가지고. 제 입장 생각 안 하시고 때를 그렇게 쓰신 건가요? 근데 종현 씨가 또 명진행 해주니까 저희 아무렇게나 놀아도 종현 씨 다 해줘요. 아유, 장난입니다. 그렇죠. 잘못돼도 저도, 다 종현 씨가 책임지는 거고. 저도 즐거웠어요. 3308님. 커봐. 오늘 푸른 밤 처음 듣는데 왜 이렇게 웃겨요? 아, 지금 독서실이거든요. 웃다가 저도 모르게 배에 힘줘서 가스를 배출해버렸어요. 어머나 어머나. 독서실에서? 이런. 어서 슬그머니 다른 자리를 뜨시거나 혹은 자는 척 하시길. 아는 것처럼. 자는 척. 자는 척이라도 하시길. 그럼 이제 사람들이 다 모르는 것 같아도 쟤 좀 봐. 야. 자면서. 방귀 뀌더니 잔다. 야, 진짜 장난 아니다. 야, 쟤 자면서 낀다. 야, 졸려서 꼈나 봐. 왜 그랬어. 지가 낀 거 다 아는데. 쟤 빙의했나 봐. 메소드야. 아, 제발 아니길. 네, 제발 모르기 사람들이. 예, 예. 그러게 바랍니다. 네. 아, 오늘 소란데이에 대한 얘기 살짝 조금만 더 해주시죠. 하루 종일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저희가 네. 뭐 이렇게 한다고 검색 순위에 오르고 막 음악이 차트에 오르고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푸른 밤 너무 수많은 국민들이 듣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도 조금 있고 그냥 잔잔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우리 투표도 또 동료를 한 번 더 해봐야 되니까 네. 본인이 싫어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시간이 남은 건가요? 조금 남았어요. 좀 나눠보죠, 그 얘기. 아, 우리가 싫어하는 스타일?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싫어하는 스타일. 그렇죠. 저는 사실 제가 사람이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못 그러면 그 사람 싫어한다고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나는 더 꿰부리고 싶나 봐. 난 나보다 더 꿰부리는 것 같으면 또 그게 그렇게 꼴보기 싫더라. 그래요? 네. 저도 꿰부리는데도 난 더 꿰가부리고 싶나 봐요. 그래서 뭐 저보다 더 꿰부리고 좀 요령 피우는 것 같으면 난 그게 그렇게 싫더라고. 그러니까 힘들이 좀 빠지고 자기 지금 본인의 안건으로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 싫다. 너무 커피, 심하면 커피 형님은요? 저는 무조건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열심히 안 해도 뭐든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특히 학교 다닐 때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있어. 놀면서 잘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좀 밉고. 네. 그 친구는 머리가 좋은 건지 뭐가 공부도 잘하더라고 지금. 맞아 맞아. 저는 열심히 해도 안 되고 뭔가 좀 잘하는 친구들 뭐든 잘하는 친구들은 부럽고 얄밉고 그렇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협동심이나 뭐 이런 부분이 조금 떨어지고 혼자 하는 거 좋아하고 좀 파고드는 거 좋아하는 편이어서 사실 주변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애초에. 네, 그렇긴 한데 싫은 걸 뽑자면 전 실수를 차라리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싫어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해도 그렇구나. 시술을 좀 많이 하면 오히려 까칠하고 좀 안 맞을 수 있어도 네. 확실한 편이 오히려 낫구나. 차라리 일을 좀 잘 해내는 편, 결과물 좀 잘 내는 편. 결과 중심적인. 그렇구나. 저도 반으로 나눠서 어디냐고 한다면 약간 그쪽이 가까운 것 같아요. 차라리 인간적으로 좀 티격태격 하더라도 네. 좀 같이 파이팅 했을 때 시너지가 나오는 편이 좋아요, 저는. 알겠습니다. 자, 투표에 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네. 자, 이제 노래를 들으면서 두 분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왠지 끝까지 틀기 싫네요. 아, 기대가 되네요. 지금 정말 틀기 싫어요. 기도하면 되나? 네, 지금. 기도하세요. 자, 노래는요. 눈물이 그만. 소란에 살 빼지 마요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힘든 하루가 끝나고 사람들로 꽉 찬 버스 안. 한숨을 푹 내쉬며 나와 별로 다르지 않은 사람들의 표정을 바라본다. 버스는 느릿느릿 내 마음처럼 꽉 막혀있다. 그러다 문득 나는 제 속도로 가고 있나? 지금 내가 탄 버스처럼 느릿느릿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급행 전철처럼 앞만 보고 달리는 건 아닐까? 하고 내 자신에게 물음을 던지는 순간 삐 누군가가 하차벨을 눌렀다. 인생에 아니 거창하게 인생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마음속 머릿속 한켠에도 작은 하차벨이 붙어 있었으면 좋겠다. 내 인생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느껴질 때, 아니면 빨리 달리는 것에만 급급해질 때 삐 하고 하차벨을 누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몇 정거장 정도는 나를 생각하며 걸을 수 있었으면 한다. 나를 태운 버스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 내일은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하차벨을 찾아서 꾹 눌러봐야겠다. 우리는 느리게 걷자 걷자 걷자 걷자 우리는 느리게 걷자 걷자 걷자 그렇게 빨리 가다가는 죽을 만큼 뛰다가는 아 3분이 지나가는 예쁜 고양이 한 마리도 못 보고 지나치게.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이혜진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장기하와 얼굴들의 느리게 걷자였습니다. 정원경님이 노래 정말 담백하네요. 내 스타일. 사연도 공감 가서 눈물 나네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노래도 너무 좋고 사연과 딱 맞았던 것 같아요. 그 사연이 뭐 하차벨, 인생에 있어서 하차벨이라기보다는 어느 뭔가 머릿속에 나의 마음에 하차벨이 있어서 어느 정도 편하게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판단할 수 있었으면 한다라는 이야기였죠. 9585님, 우리가 인생의 속도를 재는 건 스스로를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느린 것도 빠른 것도 정확한 기준은 없는데 말이죠. 내 인생에 맞는 속도가 분명 존재하고 나는 그 속도에 맞춰서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빠르다, 느리다. 이건 비교할 대상이 있어야 하죠. 무엇보다 빨라야 하고 무엇보다 느려야 하죠. 그 비교의 대상이 무엇이 되느냐도 중요할 것 같아요. 나의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비교하는 건 어떻게 보면 틀린 행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비교할 대상을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아니더라도 좋으니까, 내가 만들어놓은 기준도 좋으니까, 뭐든 빠르고 느리고, 느릴 때도 있고 빠를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속도보다는. 자, 이제 가족분들 사연 좀 더 만나보죠. 최수아님, 쫑디 오늘 설 때문에 바쁘신 아빠를 위해 택배 접수대에서 일하고 왔어요. 처음엔 운송장 쓰고 붙이는 게 별일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각종 선물 박스를 다시 포장하고 몇십 장이 넘는 운송장을 쓰니 힘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설 택배 준비하고 계시는 아빠한테 응원 메시지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아버님 힘내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고 계시는. 그리고 아버님 위해서 함께 오늘 또 일하신 거죠. 최수아님. 자랑스럽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렇게 또 일하는 데 가서 도와드리고 하다 보면 왠지 피부로 느껴지는 그 고생 때문에 더 잘해야겠다, 앞으로 좀 내가 어느 부분을 좀 더 노력해야겠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 오늘 좋은 경험 하신 것 같고요. 지금 또 늦게까지 무언가 준비하고 계시고 또 설 때문에 다들 바쁘실 텐데 다들 힘내십시오. 박담비님, 이렇게 제 시간에 라디오 켜본 게 고등학생 때 이후로 참 오랜만이네요. 내일 자취방을 떠나 친언니와 새로운 자취를 시작하게 됐어요. 직장 다니느라 힘들어 보이는 언니한테 밥도 많이 차려주고 같이 놀러도 가고 알콩달콩 잘 살아보려고요 하셨습니다. 오, 훈훈한데요? 그래요. 밥도 잘 챙겨주시고요. 좋은 추억 많이 쌓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또 같이 살다 보면 마음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힘들어지실 수도 있지만 푸른 밤 들으시면서, 그럴 때마다 들으시면서 되새기시길 바랄게요. 1028님, 어제 이불 빨래하다가 아들내미 핸드폰, 휴대폰까지 세탁기에 넣어 돌려버렸습니다. 서비스 센터에 가져가서 고쳤으나 지금 터치가 안 되네요. 아들내미 울고 불고 합니다. 토요일에 최신폰 해준다는 약속으로 달랬어요. 에휴. 서비스 센터 가서 고쳤는데 왜 안 됐을까요? 수리가 제대로 안 된 건 아닐까 싶은데, 제대로 안 돼서 안 되는 거겠죠, 지금? 그래요. 이런 뭐 일상적인 실수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어서 휴대폰 고치시고 아들 분과도 잘 관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어리겠죠? 이것 때문에 막 울고 막 그러고 있으면 삐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달래주세요. 신미님, 쫑디 지금 이 시간에 예전 첫사랑에게 문자가 왔어요. 헤어진 지 2년도 지났는데 연락도 아예 끊고 살았는데 뜬금없이 왔네요. 미련은 전혀 없는데 잘 지내니? 문자를 본 순간 심쿵, 마음에 뭐가 탁 날아와서 막힌 느낌이에요. 왜 이런 걸까요? 제 마음도 모르겠고 그 사람 마음도 모르겠어요 하셨습니다. 저도 모르겠네요, 두 분의 마음을.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뭐 미련이 전혀 없다라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표현을 확실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잘 지내니? 라고 보냈는지 저는 단정을 지을 순 없지만 본인이 앞으로 뭐 함께 만날 일, 함께 시간을 보낼 인생에 있어서 그럴 시간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표현을 뭐 말로든 뭐 분위기로든 확실하게 표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쪽이든 잘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4904님, 막 2일차가 된 백수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직업의식을 가지고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고작 이틀 만에 돌아온 할 일 없는 하루가 이렇게 편하다는 게 허탈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네요. 기왕 쉬는 거 즐겁게 쉬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에이 뭐 이틀 만에 이틀 됐으니까 돌아온 거죠. 이틀 열심히 지금까지 일하셨으니까 1차 백수가 너무너무 편하고 쉽고 그런 거죠. 뭐 허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귀향 쉬는 거 즐겁게 편하게 그리고 푹 쉬시고 충전하시고 원하시는 일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동안. 자 노래 들어볼까요? 노래는요. 아케이드 파이어의 인터벤션 그리고 마이클 부블레의 로스트 이 곡은 오수연님 신청곡입니다. 아케이드 파이어의 인터벤션 그리고 마이클 부블레의 로스트 두 곡 들으셨습니다. 한 곡 더 들을까요? 더 XX의 아일랜드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백 진눈깨비 기형도 때마침 진눈깨비 흩날린다. 코트 주머니 속에는 딱딱한 손이 들어있다. 저 눈밭은 내가 모르는 거리를 저벅거리며 여태껏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내들과 건물들 사이를 헤맬 것이다. 눈길 위로 사각의 서류 봉투가 떨어진다. 허리를 나는 굽히다 말고 생각한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참 많은 각오를 했었다. 내린다, 진눈깨비. 놀랄 것도 없다. 변덕이 심한 다리여. 이런 귀갓길은 어떤 소설에선가 읽은 적이 있다. 구두 밑창으로 여러 번 불러낸 추억들이 밟히고 어두운 골목길엔 불 켜진 빈 트럭이 정거에 있다. 취한 사내들이 쓰러진다. 생각난다. 진눈깨비 뿌리던 날 하루 종일 버스를 탔던 어린 시절이었다. 낡고 흰 담벼락 근처에 모여 사람들이 눈을 턴다. 진눈깨비 쏟아진다. 갑자기 눈물이 흐른다. 나는 불행하다. 아마 올해의 마지막 추위가 아닐까 싶은 날씨들이 왔다가 다시 갔죠. 서울엔 눈도 제법 내렸는데 오늘 낮엔 이미 다 녹아 있더라고요. 이렇게 시간은 또 흐르고 우리를 둘러싼 고민들과 상황들도 조금씩은 나아질 겁니다. 시간과 계절은 그러라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불행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말기로 해요. 오늘 끝곡 김유나의 야상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